많은 분들이 노동조합 가입자들이 고연봉을 요구하는 기득권을 부려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얘기대로라면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연봉을 8천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그 이기심을 버리고 연봉을 6천으로 내린다. 그럼 그 절약된 차액만큼의 인력을 기업이 신규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이신 거죠. 그럼 과연 이렇게 되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게 얼마나 웃음 나오는 논리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MB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줬었죠. 기업들의 이윤을 더 보장해줘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취업난도 해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세금 줄여서 이윤을 보장해줬으니 기업들이 그만큼 인력 채용을 더 늘렸는가? 그만큼 청년 취업난이 더 해소가 되었는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경기 활성화가 더잘 되었는가? 법인세를 깎아줬던 지난 9년간 청년 취업난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법인세 깎아준 지난 9년간 청년 취업난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얘기는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기존 직원들의 월급을 깎는다던가 세금을 낮춰줘서 기업의 돈을 세이브 해주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회사 생활을 단한 달도 해보지 않은 회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만이 할 수가 있는 이야기죠. 왜냐면 우리가 중학생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기업의 목적은 바로 이윤 추구죠. 그럼 이윤 추구적 입장에서 볼때 기업은 직원을 많이 뽑는 게 좋은가, 적게 뽑는 게 좋은가? 두말할 나위 없이 적은 게 좋죠. 직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이 세이브되고 이윤이 커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왜 그래도 사람을 뽑을까? 그건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것일 겁니다. 사람을 뽑지 않고는 굴러갈 수가 없으니까 뽑는 거죠. 기업이 사람을 뽑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이 남을 때그 남는 돈을 쓰려고 사람을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는 건 사람의 숫자가 더 필요할 때만 뽑는다는 거죠. 즉, 사람의 손이 모자랄 때 뽑게 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남아서 곳간에 수백조가 쌓여 있어도 사람의 손이 모자라 힘들다는 것이 없으면 기업은 절대 인력을 뽑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원들이 재살 깎아먹기를 해서 연봉을 동결하거나 혹은 연봉을 깎는다고 해도 그래서 기업의 돈이 더 세이브가 된다고 해도 그건 그냥 기업에 남는 이윤인 거지. 그게 바로 인력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 구조는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돈을 세이브 시켜줘도 실제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해도 인력 채용이 더 늘어나질 않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인력을 더 기업이 뽑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 뻔하죠. 사람을 뽑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노동조합이 보다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그것이 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한국 노동자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9 to 6죠. 근데 이 나라에 지금 6시에 칼퇴근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죠. 법적으로는 6시 이후에 야근을 시키려면 그가 받는 급여의 1.5배를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나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한 사람을 뽑아서 원래 쓸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그럼 8시간을 1인력이라고 해보죠. 근데 한 사람을 뽑아서 8시간만 시키는 게 아니라 2시간씩 매일 더 부려먹으면 이건 마치 1.25명의 인력을 더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8시간의 4분의 1인 2시간씩 매일 추가로 더 시키는 거니까요. 즉 이렇게 하면 100사람분의 인건비만 지급하고도 실제로는 125명의 인력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즉 25명의 인력이 원래는 더 필요한 건데 그걸 뽑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25개의 일자리가 이러한 패턴에 일시키기를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대로 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초과 근무에 대해 제대로 된 1.5배 수당을 지급해라 라고 회사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같은 사람을 초과 근무를 시키면 돈이 오히려 50%가 더 깨지니까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인력 늘리고 초과 근로를 발생 안 시키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겠죠. 이게 이윤이겠죠. 기업은 이윤에 따라서만 오로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발달된 노동조합이 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있으면 150%나 더 임금을 줘야 하는 초과 근로를 시키느니 기업의 이윤 추구 본능은 차라리 사람을 더 뽑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어서 직원이 회사에게 찍소리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초과 노동을 시켜도 잘릴 것이 두렵기 때문에 찍소리하지 못하고 한 명분의 임금을 받고 1.2인분, 1.3인분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돈이 있어도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으면 뽑을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일부 분들의 이야기이겠지만 어떤 일부의 그 기업이라는 것의 생리를 잘 모르는 일부 젊은이 분들은 노동조합 단체 앞에 가서 너희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시곤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정말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시나바 방송에 오면요. 또 동영상으로도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